Hey yo, change the beat. Your first time, right? Yeah, yeah. I'm ready, dog. Hey yo, Shorty Jang-un. You ready? It's time for show. Yeah, repping all the movement. Got dead on the vocals. Shorty Jang-un. Yeah, yeah. 세상은 언제나 네 뜻대로 되질 않아 부딪히다 보면은 차는 돌아오게 될 거야 실망은 하지마 이게 끝이 아니야 주먹을 꽉 쥐면 봄날은 찾아올 거야 삶이 그대를 또 속일지라도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맘을 굳게 먹고 이를 꽉게 물고 세상을 향해 one two punch this right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부딪혀 세상은 내 편이야 부딪혀 겁먹지마 네 자신을 믿어봐 솔직히 줘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once again 눈을 감지 말고 크게 소리쳐 세상은 네 편이야 소리쳐 One, two 이제부터 모두 천천히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야 Come on. 살아 했던 날이 찾아올 거야 넘어지더라도 절대 울지 마라 다시 서는 네가 이기는 거야 보여줘봐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 틀렸다고 하는 너의 믿음 찾아 다시 시작해 Deep breath 준비됐어 이제 Let's go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부딪혀 세상은 네 편이야 부딪혀 겁먹지마 네 자신을 믿어봐 솔직히 줘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Once again 감지 말고 크게 소리쳐 세상은 네 편이야 소리쳐 One, two 이제부터 모두 천천히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야 Come on. To the right day 멈추지 말고 세상을 향해 눈을 떠라 Make the real thing 망설이지 말고 네가 믿는 걸 보여줘봐 To the right day 겁내지 말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라 Make the real thing 망설이지 말고 네가 믿는 걸 보여줘봐 To the right day 잡을 믿는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모두 찾을 거야 Don't stop 멈추지 마 끝나질 않았잖아 Keep going 이 차례야 보여줘봐 누가 뭐라 그렇든지 신경 쓰지 말아 돌아온 길을 다시 똑바로 걸어 흔들리는 네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 네 신념의 불씨를 끝까지 믿어 To the right day 멈추지 말고 세상을 향해 눈을 떠라 Make the real thing 망설이지 말고 네가 믿는 걸 보여줘봐 To the right day 야스 peace peace